내게 남긴 것은 하나 없는데 미련 없이 날 두고 떠나가는 그대를 가지마 가지마 붙잡지도 못했는데 각자 인생이 바빠서 외면했나 봐 알아도 모른 척 돌아섰나 봐 멋진 남자 딱 한 사람이면 난 좋은데 그리워할수록 더 짙어져가는 그대 가녀린 내 맘을 빨갛게 물들인 그대가 또다시 내 맘을 흔들어 이대로 날 맡기고 싶어 엉클어진 기억 속에 묻고 다 지우고 이 눈물은 잠시 잊고 난 여자로 살래 난 여자로 살래